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이 두 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하고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인 생전인 2008년 5월 20일이죠. 일본에 있는 오사카 낙원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헌당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참 많이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동참했던 기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원로 목사님이 생전에도 매번 참 감사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참 아주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가 또는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뭐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분들이 많죠. 또 감사할 줄도 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 3장 16절 보면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는 이 말은 은혜로 하는 말인 뜻입니다. 은혜로. 뭐 나나주에도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골로새 4장 2절이나 에베소 5장 20절에도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했고 에베소 5장 20절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꼭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라든가 참 환란이 닥칠 때는 감사하는 거리가 먼 도리어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죠. 솔직히.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 사도행전 5장 18절에도 나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 성도의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로새 3장 16절에도 은혜가 감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은혜 하지만은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감사는 기도의 허리요 그 힘이다 그랬습니다. 열쇠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참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뭐 병을 위해서 다 합니다. 이 감사를 꼭 거기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고할 때 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기도의 요소요. 기도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서 7장 11절 보면은 거기 화목제 희생의 규례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이게 했거든요. 화목제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감사제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 번성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의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참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또 시편 50편 23절에는 죄송합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도 감사를 왜 빼고 그냥 형식적으로 무슨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다.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감사의 마음이 성도들 뭐 주일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뭐 구역 예배라 어디서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감사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 뭐 황소를 잡아서 이제 바쳤습니다. 얼마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는 것보다도 차라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서 심지어 요나서 1장 9절에는 요나서가 이제 배미창에서 자다가 나중에 수색에 됐죠. 선장에 가서 야 너는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게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뭐 경외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큰 믿음과 큰 순종과 큰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즉 다시 말한다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 내가 네, 그런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한편 신약에서의 감사는 어떤 데 대한 감사냐? 우리를 구속하신 데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아,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군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래서 참 감사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도 있었나?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 제사로 드리는 건 보통 짐승을 잡아가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참 이렇게까지 그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왜 기도에 감사가 필요한가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감사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참 신은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은 자가 감사를 베푼 분에게 마땅히 드릴 윤리요 예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건 마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래서 무슨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게 아니지만 마땅히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 아 국민이 나라에 세금 바치는 게 무슨 감사할 일이고 남에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야. 그런데 뭐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냥 조금만 무슨 했다고 해서 그냥 크 야단들 하고 하나님은 진짜 많은 더 큰 걸 베풀어 주시는데도 뭐 당연히 그러는 거다. 아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비라든가 이게 다 사람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돈 몇 푼 줬다 해서 한 걸 잊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느끼질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즉 하나님만이 감사를 받으실 권리와 자격과 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야 136장 6편 1절부터 26절 26절밖에 없습니다만 거기 보면 매 절마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씩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우리의 감사 이유를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인 만드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감사해야 되다. 그 감사의 조건이 아니냐 이유가 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건 참 요절 중에 요절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거기 예수라는 그 의미가 나와 있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자가 이 의미만 깨달아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중간에 꼭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그 사랑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불평하면서 살기는 너무 짧아. 그렇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도 참 길지 않은 인생인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또 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에게 우리 죄를 다 알게 하시고 깨닫고 믿도록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큰 사명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참 완성하신 주님의 구원 완성의 선언입니다. 이제 다 됐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이제 다 영생이다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조금 사랑하다도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끝납니다. 사랑이 없어지죠. 도리어 미움으로 바뀌죠. 그런데 하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그 나라 가서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은 아, 그 나라 가서도 예수님 참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필요한 기도에 필요한 이유는 감사는 기도를 기도답게 만들어줘요. 골로새 4장 2절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력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아무 뭐 없어 변화가. 뭘 느낌이 없어. 그 위력이 없다는 얘기죠. 왜?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남이 보니까 참 미사였구만 나야라고 그냥 아, 요란하게 길게 하고 말이죠. 그것만이 받으신 걸로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갈비를 먹고 법석을 해도 건강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철분이면 철분, 아연이면 아연. 그건 안 먹고 다른 거 약만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는 줄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의 허리다. 왜 허리를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물건 드는 분들 보면은 혁대, 굉장히 넓은 혁대를 허리에다 차고 있죠. 힘이 허리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역기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무거운 물건 들을 분들 보면은 그 아주 혁대를 보통 우리 매는 혁대가 아니죠. 굉장히 넓은 걸 딱 합니다. 또 힘이 허리에 뭉쳐가지고 그게 순간적으로 나타나야 뭐 100kg을 들었다. 뭐 위대한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감사의 마음은 감사할 일을 더 자꾸 불러와. 내가 감사를 했더니 또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네. 그런 거예요. 그거 재밌잖아요. 정말 이걸 정말 진심으로 말이죠.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그래? 너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받아봐라. 더 좋은 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할 때 아마 느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아, 투자라는 거 아, 괜히 남한테 뭐 주는 것 같죠? 씨 뿌리는 게 없애버리는 것 같잖아요. 아, 뿌리지 말고 가만히 쥐고 있으면 그거 남을 텐데 왜 그럴까? 그거 참 잘못 생각이죠. 이거 하나를 해서 10개, 100개로 만드는 거 하고 그냥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 썩는 데죠? 그렇지 않아요? 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은 집안에 화목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우선 쉽게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 남편에 대한 감사 또는 자녀들에 대한 감사. 아이는 너희들이 참으로 잘 자라주는구나. 그것도 감사해요. 아, 꼭 뭘 줘야만 감사가 아니잖아요. 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화목이 돼. 그래서 참 불평할 일이 있고 또 불만이라든가 참 불신 하는 그런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은 병들었던 믿음을 일어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 사람이 믿음이 병들으면 사람 볼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만 가고 불평만 나오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봐라.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많다. 야고보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들이 아마 10단계 공부할 때 항상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들어야죠.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걸 들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뭐 살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에 있는 나무를 자 바닷속에 심어줘라. 그러면 심어전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물속에서 어떻게 뿌리를 박을 수가 있겠는가. 밖에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큰 무슨 고등수학이라든가 아니 무슨 뭐 원자력의 법칙이라든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왜 모르니까 그것을 공식을 만들기까지 그분이 뭐 박사가 되고 뭐가 될 때까지 얼마나 연구를 해서 그걸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 안 간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를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위력도 마찬가지예요. 아, 말 몇 마디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마음을 넓고 오픈된 상태에서 믿음을 생활해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편 136편 그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그건 전부 뭡니까? 감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왜 감사할 이유를 뒤에 대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재주로 산다. 내가 열심히 뛰니까 뭐 건강 운동을 한다. 할 수 사람 측면에서는 그게 우선 눈에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뭐 돈을 벌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없애버릴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을 왜 존재하게 하느냐, 왜 일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그때까지 회개하려고 할까 봐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다 이거죠. 만약 이미 판결을 했으면 저나 여러분이 뭐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 꼭 기억하세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이 전부 매절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이하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온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는 뭘 해서 잃어버려. Forget it. 잊어버려. 아니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건 절대 다 찾아온다는 거야. 야, 너 믿음 잃었구나. 너 사랑 잃었구나. 너 소망 잃었구나. 반드시 찾아서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 일시적으로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반드시 강한 믿음, 강한 사랑 찾아서 천국까지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니체라고 하는 분 여러분이 아시죠? 독일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 생에 대한 감사의 확신이 있는 자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감사는 강조하고 있네요.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 있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제 차원이 높은 그런 감사의 자리에 가야 돼. 항상 차원 낮은 자리에서 감사는 많이 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조건부 아닙니까? 주니까 감사한다. 그럼 안 주면 감사 안 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하면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떠나서 그 차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충만 마음속에 항상 충만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소 3장 16절이 조건이 돼야 돼. 전제가 돼야 돼. 뭐냐?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이 가득 차 있어야 그것도 혼자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을 해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이 기쁘면은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병들게 있으면 이 사람은 이중 성격자, 이중 인격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회칠한 무덤이 돼요.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인정을 받아보려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했을 때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일곱 번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속은 썩었는데 겉은 아주 장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더욱이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국가나 민족, 교회, 친구, 뭐 직장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도 뭐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깃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깃들어 있는 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는 성도만의 특권이에요. 감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감사는 뭐고 정말 그 뭐 의무지 어떻게 이게 특권이냐? 다른 분은 감사를 하고 싶어도 받질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나 감사 좀 하고 싶은데 필요 없어. 막 그런다면은 전 좀 하고 그래 해봐라. 특권 아닙니까? 허용된 거예요. 아무나 안 됩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받은 자가 그것을 베푼 자에게 드리는 윤리요 예의다. 이 최소한 아닙니까? 우리 삶에 그 승리하는 그 무기가 있어. 무기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적이 누구겠습니까? 악령이죠. 악한 마귀에 대한 무기가 뭐냐? 칼이냐? 무슨 핵무기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큰 무기예요. 아 그래서 그 우리 있잖아요. 감사 찬송 성가대를 앞장세우고 할 때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버린 거 있었죠. 하나님이 물리쳐버렸지. 무슨 활 쏘고 총 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 고통 이런 불안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사라진다 그랬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봐. 그 마음이 사라진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참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다. 뭐냐? 감사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선 선택받은 자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오면 다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지옥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전 지구 뭐 원 우주 다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있어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무슨 뭐 신학자 출신이 아닙니다.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지 않습니까?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너 이제부터는 뽕나무 재배 그만두고 선지자 노릇 해라. 선지자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아모스 우리 많이 알죠? 또 사도 바울 뭐 너무나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뭐 쓴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죠. 신약성경 가운데 말이죠. 근데 이건 내가 뭐 똑똑하고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했다. 우선 사도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 자체부터가 그거죠. 네. 그걸 감사뿐이다. 그러면 나에게는 감사뿐이다. 예.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변수 중에 변수가 뭐냐? 역시 감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만 살지? 좀 더 내 팔자를 바꾸고 싶다. 있을 거예요. 비결을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이. 감사다. 해보라. 감사할 일이 더 생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는 감사의 조건뿐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있게 하셨다. 여러분은 산소망이 있어야지. 산소망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100년, 200년 후에도 여러분이 나와서 계속 이 말씀만 듣고 있겠습니까?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산소망이 있어야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미리. 싸우기 전에 미리 져버리는 사람이냐 같아요. 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같아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된다 된다.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청지기로 선택되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붙잡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사카 그 낙원교회라고 하는데 갔더니 그 거기에 그 목사님이 지금도 있죠. 그 누군가 이 무슨 목사님이죠. 그가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 800만 귀신이 있다 그러죠. 일본에 집집마다 무슨 뭐 삼신 상인이 뭐니 해서 그냥 귀신들이 많습니다. 종류가 이 가서 이게 가면 뭐 이렇게 물 나오는데 거기 나무에 가지 뭐 부적 같은 거 붙여놓자 걸어놓고 그 전부 다 귀신한테 지켜달라고 말이죠. 집 우리 집안 지켜주고 뭐 부자 되게 해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부인하고 그러죠. 그 요즘 일본 참 뭐 수상부터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참 웃기는 일 많이 하죠. 어, 우리나라 관계에서만이 아니에요. 무슨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뒤에서 우리 독일에 있는 그 여자 그 총리 말이죠. 아 그분은 그래도 참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매번 가서 거기에서 참 사과도 드리고 다른 나라 자기 나라 때문에 피해를 받은 국민한테 가서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자꾸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적 없다. 기록이 없다. 이래가면서 다 천하가 다 아는데 자기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뭐 하늘을 막으려고 하는 격이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 4절 5장 18절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의 축복은 감사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지혜로움을 줘요. 생활의 지혜, 믿음의 지혜. 그리고 이 감사는 기도의 허리요 열쇠,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감사를 한다는 건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위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참되게 깨닫고 내가 오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되게 깨닫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내가 드리느냐. 하나님 뭘 이루어 주십시오. 왜? 이루어 주면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느냐. 그걸 확실히 정해야 돼요. 나 뭐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해야지. 자기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아버지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주머니가 열리는 거지. 그저 나 혼자 즐겁게 살겠습니다. 안 해줘. 아직 안 됐어 너. 그냥 있어. 그냥 지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기도 할 때 기도 내용과 제목을 참되게 깨닫고 감사기도 할 때 또 어려운 처지에서 감사할 때 그 결과는 꼭 이건 기억하세요. 뭐 21, 22 하죠. 어디 21, 22이냐. 마태복음 21장 22절. 제일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도를 하거든 믿지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말은 해요. 믿지 속으로는 에이 그 뭐 그냥 하는 거지. 남 사람도 보는데 그냥 믿음 있는 척하자. 막 또 큰 소리로 믿습니다. 소리를 더 크게 내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니 뭐 조그만 소리면 어때? 하나님만 아시면 아니 하나님 목소리 큰 사람 것만 귀를 기울이시나요? 귀 기울 필요도 없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지금 정말 믿음 믿고 구하라 말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들이 몇 군데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라는 건데 믿질 못해서 받질 못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거는 요거 요거만 구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집안 문제만 뭐 조그만 것만 아니다 이거죠.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조그맣게 그죠 뭐 요거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크게 좀 보고서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 4장 6절 7절 읽었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선 기도할 때 염려를 없애세요. 걱정 이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녀석이 나를 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 말이야. 믿었다 안 믿었다 이래가면서 뭐 해주실 수 있겠죠? 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됩니다 하고 확실히 믿고 저런 미친놈인데 저 그 정도가 나올 정도로 해야 아 역시 인정한다 소리 나오지. 글쎄 제 생각에는 오늘 뭐 꿈꿔보니까 별거 거 아닌 것 같아요. 야야 아서라 기도도 하지 마라 듣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의 결론이 뭐냐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하신 그 설교를 제가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목들이 재미있어요. 결론의 결론이다. 뭐 서론의 서론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설교의 그 제목들을 이렇게 보니요.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올 수 있나. 감사는 기도의 허리요 열쇠다. 이 우리 그런 제목을 잘 못 잡잖아요. 그저 평범한 거.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뭐 다 성경에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핵심을 뚫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결론이 이사야 26장 3절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의뢰라는 게 믿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믿는 게 의뢰 아니에요. 믿고 우리 이거 꼭 한번 읽고 끝날까요? 이사야 26장 3절 구약성경 이사야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후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고